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반공화국 제재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2일과 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스푸트니크 방송, 이란의 일라통신, 메후르통신, 이집트신문 알미스리 알리아움, 일본의 교도통신,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에 전문 또는 여지를 전했습니다.